너무 빠른 변화가 고민되시나요? 어떤 서비스가 좋은지 모르시겠다고요. 세상의 빠른 변화, 그 중심에서 8피트 감성, 디지털 히어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들리는 히어로즈 30분입니다. 30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29부였어요, 지난주에. 벌써 30부가 됐습니다. 예상치 못했어요, 지금 30부라는 걸. 듣고 알았어. 거의 매주 녹음하고 몇 번 띄워먹었으니까 제대로 했으면은 한 32부? 32주 네. 정도 했다는 얘기가 되네요. 그렇죠. 야, 대단하다, 저희끼리. 저희끼리지만 참. 우리끼리 너희들 이 정도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안 지치고 하고 있어, 아직까지. 네, 아직까지 재미로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 재미로 열심히 하고 있는 들리는 히어로 편집을 맡고 있는 이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제 앞에 있는 박성호님 자리해 주시고요. 네, 성호님 소개해 주세요. 예, 저는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티 팟캐스트를 운영, 팟캐스트가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유튜브죠. 예. 유튜브 네.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박성호라고 합니다. 자주 제 방송 봐주시면 좋겠어요. 이 뭐 디지털 히어로도 그렇지만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티 보시면은 전방송을 다 보라고는 하진 않는데 필요하신 것만 보셔도 스마트 라이프에 정말 도움이 되는 팀 많으니까 오셔서 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냥 유튜브에서 스마트 라이프 원타임 원티 검색하시면 돼요. 갑자기 광고 모드로. 네, 원래 광고는 자기네들이 해야 되니까요. 네. 그러네. 저도 해야 됐네. 네, 네이버에서 제 이름 이인복이나 세컨드 브레인 연구소를 검색해 주시면은 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교육하고 책을 쓰고 있고요. 이렇게 IT에 대한 게 좋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죠. 오늘은 지난주와 다르게 저희 게스트를 안 모시고서 간만에 저희 둘이서 네.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음번 게스트는 저희가 고민 중인데요. 네. 여행 작가님을 모시고서 스마트한 여행 이야기를 들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저도 관심이 많아요. 스마트 여행 하시는 분이시니까 또. 네, 아니면 저희 스트리밍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코너를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자기네들 속한 업체에 대해서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궁금한 이야기들이 있다. 그런 것들 미리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또 전문가분들을 섭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 월간에 네. 구독하면 우리 꽤 많이 할인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아 맞아요. 예. 40%에서 50% 정도. 네. 월간 앱이라는 그 지난번에 이제 김관식 편집장님 나오셔서 이제 저희랑 얘기를 했었는데 내용 되게 괜찮아요. 뭐 한 권에 원래 한 권에 한 만 원 정도 하죠 그게. 그렇죠. 하는데 구독하시면 할인율이 엄청나다고 하니까요. 저희한테 얘기를 하시면 저희한테 얘기하시려면 이제 여러 곳에서 얘기를 하실 수 있으니까 좀 어려우면은 뭐 팟빵 댓글로 남기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페이스북에 와서 메시지로 남기셔도 되고 뭐 그러면은 저희랑 얘기를 하셔서 하시면 할인율이 상당히 세다고 들어서. 네, 많은 맞습니다.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데 정말 디지털 사회를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예. 우리 정식으로 광고 받을까? 그러니까 광고 멘트를 넣은 것도 아니고 광고를 해주고 있어. 그쵸?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보시면 좋은 분들은 개인들이 보셔도 좋기는 하지만 사실 뭐 개인들이 보기엔 좀 애매한 게 있을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플리케이션 개발하는 쪽에 관심이 많거나 모바일 쪽에 관심이 많으신 개인이나 아니면 그쪽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라면 그런 것들을 사보로다가 신청해보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좋죠. 요즘에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했었지만은 그런 내용이 들어있는 잡지 별로 없거든요. 앱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실시간 사람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제가 제일 관심 있었던 거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 유저들이 어떤 것들을 가장 많이 다운받는지 궁금했었는데 그런 얘기들이 좀 잘 들어있어갖고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매달 제가 한 두세 번째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진짜 내용 볼만합니다. 예. 네 김광식 편집장님 이 방송 듣고 계시면은요 아하 하면서 더 많은 할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한 김에 하나 더 얘기하도록 하죠. 저희가 30분을 맞으면서 드디어 들리는 히어로즈 디지털 히어로즈 오프라인 모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말은 모임인데 규모가 모임이 아닌 것 같아. 준비는 모임 이상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저희가 날짜하고 이제 참여하는 업체들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가지고 좀 이야기 드리자면, 우선 날짜는 8월 28일이고요. 금요일입니다. 예. 주말로 잡을까 하다가 깔끔하게 금요일 저녁 때 잠깐 7시 반에서 9시 반 정도 2시간 정도를 비워 주셔서 광화문에 있는 드림엔터 지금은 그 이름이 창조경제 쪽으로 바뀌었는데요. KT 건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KT 건물에 있는 드림엔터로 와주시면 됩니다. 거기 돈이 있나요? 그 출입 뭐 입장료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전혀 없어요. 저희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무료예요, 무료. 관심 있으면 쓱 한번 여행도 끝나셨겠다. 오셔가지고, 아, 이런 소식들이 그렇죠. 있구나라고 보시면 좋은데, 저희 업체들 참여가 확정이 돼서, 이번에 재밌는 업체가 하나 참여를 하죠, 오늘. 아, 근데 이, 그, 딴 거보다 네. 이번에는 참 컨셉이 재밌는 게, 그 업체들이 직접 자기들 제품을 소개해요. 제가 그동안 계속 크라우드 제품을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네. 소개를 하면서 이제 국내 업체가 몇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나왔던 업체들에게 제가 직접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참여가 가능하신가 했더니 이제 나오시겠다는 업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에 이제 저희가 그 찍었던 그 자세 잡아주는 뭐라고 그러지? 액티비티 트래커 이제 네. 직토도 이제 그때 이제 나오시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업체는 사실 저희가 촬영은 안 했어요. 촬영은 안 했던 업체인데, 그 엔싱이라는 업체에서 나와주시기로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NC예요, 이름이? 엔싱, 네. nthing.net이어야 돼. 아, 닷컴 엔싱. 치시면 안 돼요. 닷컴 치시면 안 되고, 단 넷이고요. 거길 들어가시면 플랜티라는 제품 보실 수 있어요. 플랜티라는 제품 뭐냐면, 디지털 화분입니다. 그러니까 화분이요? IoT의 화분. 그러니까 우리가 IoT 제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디지털 화분이라서 여기 이제 물이 떨어지면은 내가 물이 필요하다고 이제 폰으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화초를 키우고 있으면 그 화초 같은 걸 설정을 해서 이제 그 화초가 필요로 한 적절한 수분량 뭐 이런 거를 이제 측정을 해가지고 나한테 물을 다오고 나한테 요구를 하면 이제 내가 물을 줄 수도 있고 원할 때뭐꼭그 자동으로 줄 수도 있고 내가 원할 때줄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세팅도 다 가능하고요. 항상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근데 이 업체가 재밌는 게, 이 업체는 이렇게 개인용 화분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더 크고, 대구 규모의 디지털 농장? 이런 오, 것까지도 농장. 고민하시고 있는 분들이라서 재밌을 겁니다. 나와서 설명 들어보시면 진짜 재밌을 겁니다. 뭐 생각보다 재밌네요. 그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예, 주말 농장에 키워놓고 안 가서 그 죄책감. 그렇죠. 치시하는 막 메시지가 오는 거죠. 물좀 달라고. 예, 막 비명을 지르는 거지, 화분들이, 야, 이거 화초들이. 나에게 물을 달라. 넌 재밌을 나를 것 같아요. 버렸어. 네. 저희만 만나갖고 찾아가는 히어로 소개해드리긴 했었는데, 그걸 좀 넘어서가지고, 직접 스타트업들이 오셔가지고, 왜 이런 제품들을 만들었었는지, 어떤 제품인지, Q&A에서 보여줄 수 있는 코너를 저희가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디지털 펜 업체 하나도 오시죠. 이제 펜 제네레이션도 오셔서 이제 시연을 해주시기도 네. 했고. 지금 좀 더, 몇개 업체를 좀더 확인을 하고 있어요. 이제 지금 세 개는 이제 세 분은 꼭 나오실 거고요. 세 업체는 네. 나오실 거고. 이제 조금 더 확인해서, 좀 추가가 한두 업체 정도만 더 있으면은 정말 알차할 것 같아요. 예. 네. 좀 저희가 거의 세업체만으로는 합의는 사실은 뭐. 끝났는데, 아마 이날 오시게 되면 현장에서 제품들에 대해서 구매는 안 됩니다. 네, 저희도 예. 무료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 행사장에서 구매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고요. 이 업체들에서 각각 할인율을 얘기해 주실 것 같아요. 현장에 오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들, 뭐 쿠폰을 발급받는다든지, 아니면 미리 예약 접수를 하신다든지, 제품을 직접 보고 만져보면서 그런 기회들을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으니까, 어차피 무료로 진행되는 행사니까, 한번 퇴근길에 들려가지고, 재밌는 이야기들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정식 초대장은 내일 만들어서 내일부터 배포할 예정이고요. 8월 초부터 배포할 예정이니까, 보시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이 오셔야 돼요. 자리가 넓어요. 자리가 엄청나요. 나는 그렇게 큰 방에 걸릴지 몰랐어. 네. 한 50분 정도 이상 오시는 걸 제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50분 이상 와야 돼요, 진짜. 우리 창피해, 안 그러면. 네. 그날 실시간 방송도 할 생각이기는 한데, 그건 저희 조금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예. 우선은 당일 현장에 오셔야지만 오프라인으로 여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그거에 그리고 다시 한번 이게 전화 드릴게요. 듣는 거랑 가서 실물을 보는 것도 느낌이 달라요. 예. 그럼요. 직접 와서 좀 만져보시는 게 제일 좋고요. 예. 특히 요새 대기업분들,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 IoT 뭐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많을 텐데, 오세요. 오셔서 직접 만져봐야지만 어떤 건지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뭐 대놓고 광고를 10분 정도 뺐네요. 네, 저 이번 주에 저희가 이제 이슈 정리 코너를 계속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드디어 저희가 얘기만 하던 MS가 달라졌어요라면서 얘기만 하던 그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아, 그렇죠. 윈도우 10이 나왔죠. 윈도우 10이 나와서 이제 저는 새벽부터 깔기 시작했고요. 그러면 29일 0시부터 배포했으니까 그때부터 설치하셨던 거네요. 그렇죠. 0시에 붙어가지고 시작했으니까. 야, 근데 대단하시다. 실제 다운받아서 한 거는 한참 뒤에요. 하도 많이 눌러붙어가지고, 네.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니, 그럼 이거 다운받았고 설치까지 하시는데 얼마나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금방 돼요. 제가 태블릿을 좀 늦게 했는데, 태블릿은 뭐 금방 했고요. 이 네. PC는 조금 오래 걸렸어요. 이건, 태블릿은 네트워크만 괜찮으면은, 1시간 안에 다 까실 수 있어요. 아, 정말요? 저는 이제 예. 그 롬이 저장 네. 공간 64기가이기 때문에 아. 넉넉해서 집에 저희가 왜 아, 이게 나냐면 그렇네. 인본이 엄청 고생하셨거든요. 32기가짜리다 까시다가. 아, 예, 요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은, 지금 성우님 쓰고 계시는 윈도우 태블릿 PC는 64기가짜리고요. 제가 쓰고 있는 건 30기가이기는 한데, 듀얼 탭이라서, 저장 공간 여기서 또 적죠. 15, 15로 안드로이드하고, 윈도우용 용량이 나눠지고 있습니다. 15기가밖에 없는데 여기다 윈10을 깔다 보니까 중간에 4기가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다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아마 백업 시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전 제품들을. 예. 그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SD카드를 옆에 집어넣죠. 16기가짜리. 그러고 나니까 설치가 가능한데, 10시간 걸렸어요. 거의. 파일 다운로드 받는 건 오래 안 걸렸는데, 다운받고 나서 실제 진행되는 프로세스. 그래서 어제 2시까지 제가 그걸 기다리다가 25까지 안 오가는 거야. 메모리가 이제 메모리에서 읽어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나 보네. 그쵸. 25%도 계속 안 움직여가지고, 어제 이제, 잘못됐나 그러면서. 잘못됐나 생각하다가, 한칸 움직인 거 확인하고, 어제 간만에 봤던, 지금 이제 또톰 크루즈 형님 나오시는 그렇죠. 영화 유행하고 있잖아요. 톰 아저씨. 예, 미션 임파서블 1편을 제가 다시 보다가 중간에 멈춰버려서 참 그렇네요. 깔끔하게 제가 걱정했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모든 게 설치가 돼 있어요. 진짜 저도 태블릿 설치를 하고선 잤어요. 그냥 사실은 네. 뭐 배경 자체가 너무 잘 되고 있어서 그냥 놔두고 잤거든요. 그리고 뭐 잠도 오래 잤었대요. 1시간 정도 자고 딱 깨서 봤는데 설치 다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설치하시는 윈텐으로. 분들은요. 맞아요. 새벽에 걸어 논다면 주무셔도 될것 같아요. 옛날이랑 좀 달라졌어요, 많이. 그래가지고 뭐 중간에 해줄 작업이 없더라고요. 이제 다 끝나가지고 들어가니까 로그인만 딱 하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뭐 예전에 저희가 그 보다가 중간에 뭐 하나씩 눌러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이상한 게막 나오는데. 예. 근데 초반에 설정하는 것들은 거의 다 끝나기 때문에 뭐 랜을 잡아준다라는 그런 것들. 솔직히 안 잡으셔도 돼요, 랜. 그러니까 그 앞에 있는 OS의 설정을 그냥 가져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이 없는 거거든요.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거 되게 편했어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은 오늘 새벽이라도 한번 다운받으신 다음에 주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태블릿하고 PC 모드가 있다는 걸 제가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맞아요. 두 개가 태블릿 있더라고요. 모드가 있고 PC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 태블릿에다가 그러니까 PC에는 그게 안 나와요. 데스크탑에다 그걸 설치하면 네. 원래 이 오른쪽 아래쪽 좌우 상하 이게 땡기면은 태블릿 윈도우 태블릿을 뭐 이렇게 바가 나오거든요. 뭐 네네. 참바 탭바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아, 그게 안 나오는구나. 그게 PC에서는 없어요. 그냥 PC에서는 시작 버튼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PC에서 쓸 때는 완전히 윈도우 7 같은 느낌으로 쓸수 있게 돼 있는 거고, 태블릿에 딱 가니까, 아까 태블릿 딱 깔아서 써보고, 이거 느낌이 완전히 다른데, 딱. 그러니까 제가 딱 느낀 느낌은, 드디어 들고 다닐 수 있게 되었다, 얘가. 왜냐면 전에는 이게 데스크탑 모드랑 태블릿 모드를 왔다 갔다 하니까 되게 불편하다는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쵸. 근데 딱 느낌이 딱 들어가면 태블릿만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가는 거예요, 태블릿 모드로 가니까. 정필요와 PC 모드 필요한 PC 모드로 전환해서 쓰게 돼 있는 거고. 그쵸. 그러니까 개념이 전보다는 조금 더 원래 이 제약을 약간 두는 것처럼 보여야 사람들이 사용성이 더 좋아졌다고 느끼는 경향이 좀 있거든요. 이거 꼭 그런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경향이 있는데 딱 그거 같아요. 태블릿 모드로 딱 가면 이 화면에서만 써야 될것 같아 뭔가 딱 느낌이. 그쵸. 그런데 프로그램들을 보면 기존 윈도우 프로그램도 다 들어가요. 그 상태에서도 다 뜨고. 왜냐면 데스크탑 모드를 살짝 보여주면서 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약간 화면상에 보여주기 트릭이 약간 있는데, 하지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태블릿으로 쓰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죠. 그게 좀 색달랐어요, 이번에 쓰면서. 제가 윈도우 8, 8.18, 뭐, 7다 써봤지만, 10 이번에 태블릿에 올렸으면서 확실히 사용성적으로 얘네 고민을 많이 했다라고 생각이 됐는데 앱이 없어. 앱이 없어. 네, 저 고약인 있다가 좀 몰아서 하기로 하고요. 네, 성우님 말씀하시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아마 처음 느끼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얘기 드리자면, 그 예전에 8.1 버전이나 8 버전에서는 뭔가 좀 어설펐습니다. 윈탭을 그쵸. 쓰기에. 그 윈탭에서 타일 모드로 나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 버튼 하나 클릭하면 데스크탑이 갑자기 실행이 되면서 거기도 되기도 하고, 뭔가 그쵸. 태블릿이랑 그 데스크탑 버전이 왔다 갔다 그러면 조금 애매한 게 있었어요. 완전 넵셀이랑. 남의 기계 쓰는 것 같아, 네. 그쵸. 마치 그거 쓰는 것 같았었죠. 그 뭐랄까, 그 가상으로 PC 하나 더 돌리는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윈도우 버전, 데스크탑 버전, 데스크탑에서만 잘 돌아가고, 태블릿에도. 태블릿 버전에서는 마치 안드로이드 쓰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조금 편안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PC에서 들어가던 사이트를 내가 앱으로 들어가고 있는 걸좀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8에서는 제가 PC로 그걸 들어갔었는데 10에 오니까 그걸 제가 네. 앱으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내가 그렇게 쓰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네. 사용하는 포커스 방법 자체가 얘기를 해보죠. 바뀌었다는 한 포커스가 7가지 정도 나왔었는데요. 7까지 하네요. 아, 뭐 저희가 밝힌 거 여기저기 나오더라고요. 예. 모아보니까 7가지 있는데. 제일 처음이 이제 시작 버튼이었죠. 드디어 돌아왔다. 그렇죠. 네. 시작 버튼 꽤 사용하기 편해졌습니다. 그 그렇죠. 윈도우 10에서 시작 버튼 누르면은요. 8은 시작 버튼이 없이 윈도우 키만 있어갖고 걔를 누르면 타일 모드로 다시 돌아갔었어요. 예.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그저께 만난 희정님 같은 경우에도 말씀하시는 게 터치가 되는 노트북이 아니면 좀 애매하다. 태블릿 모드 들어가서 뭔가 눌러야 될것 같은데 마우스로 또 눌러야 되거든요. 그렇죠. 되게 불편하다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적절하다고 해야 되나? 뭐 디자인상에도 좀 별로인 것 같긴 한데 시작 버튼을 누르면 예전에 저희 윈도우 7에 있던 시작 모드처럼 열리면서 타일 모드도 일부 좀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A 썼던 사람들은 불편했었는데 이번 10으로 바뀌면서는 조금 이건 정말 잘 됐다라고 많이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잘 두 됐어요. 번째는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네. 두 번째는 코타나인데 이거는 아직까지 한국어가 안 되죠? 예, 국내에서 지원 아직 안 되죠. 예. 성우님 지금 쓰시는 윈도우 10은 전체 시스템 언어가 한국어로 나오나요? 예. 한국어로 제가 됐죠. 지금 그걸 못 찾았어요. 찾아야 되는데. 저는 A 자체가 한국어로 돼 있어가지고 네. 100% 그냥 까니까 바로 한국어로 다 되던데요. 아, 그게 제가 중국 걸 샀잖아요. 네, 중국 탭을 사가지고, 그 예전에 중국어로 되어 있던 거를 영어로 바꿨다가 어떻게 한국어 쪽으로 바꿔놨긴 했습니다. 근데 얘를 설치하려고 그러니까 용량이 모자라가지고, 윈도우 8의 장점이 그게 있었잖아요. 복원. 공장 초기화이기는 한데 시스템은 그대로 내비둔 상태에서 제가 설치한 건 내비둔 상태에서 공장 초기화를 시켜주니까 그렇게 했죠. 그래서 영어 모드로 된 상태에서 업데이트를 시켜보니까 한국어로 안 바뀌었어요 지금 설정 메뉴가. 네, 그래서 조금 불편한데 뭐곧 방법이 나오겠죠. 예. 네, 좀 찾아보면 될것 같고요. 제일 처음 설치하시는 분들은 이제 한국어 키보드 정도만 찾아서 설치해 주시면 되고 문제는 코타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어로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중국어로 바꿨다네, 그러고 보니까. 일단은 지금 제 거에선 코타나가 어떻게 나오냐면 네. 선택한 지역 및 언어에서는 코타나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예, 근데 지역을 바꿀 아이고, 수 있잖아요. 예, 지역을 바꿔야죠. 네. 굳이 바꿔야 되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뭐 아까 코타나 지역을, 경험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해야죠. 네. 그 지역을 바꿔가지고, 미국으로다가 지역을 바꾸고 난 다음에 절차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얘가 결국 타게 되는 게 MS를 타더라고요. 그렇죠. MS 회원. MS에 로그인을 한번 해서 거기로 또 갔다 온 다음에 인식을 해주는 것 같아갖고 저는 우선은 거기서는 좀 빠져나왔습니다. 예, 왜 그랬냐면은 그 얼마 전에 애플 뮤직이 그런 게 있었죠. 애플 뮤직 사용하려면은 그 애플 뮤직 앱스토어 들어가갖고 한번 또 미국 계정으로 변환시켜 주셔야 되는데 그러고 나서 또 3개월 동안 한국 계정으로 못 돌아온다는 얘기가 솔직히 있었어요. 예, 뭐.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요건 좀 기다려 볼만 하겠다. 한국어 지원 안 하지만 저는 코타나를 안 깔고 기다려 보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잠깐만 보더라도 많이 편해진 것 같기는 해요. 그거 써봐야 되는 거니까 이건. 그쵸. 일단 아직까지는 좀, 예. 엣지 얘기를 좀 해보죠. 브라우저 엣지. 써보신 거 어떠세요? 잘 들어가시던가요? 우리나라 사이트에 안 된다고 많더라고요. 아니, 네이버도 들어가니까 태블릿에서는 엣지 지원 안 한다고 뜨더라고요, 바로. PC에서 똑같아요. 들어가면은 바로 인텔 익스플로러 띄우라고 나와요. 인텔 익스플로러로 봐야 합니다, 이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냥, 그렇지? 이러면서 인텔 익스플로러로 띄웠죠. 그럴 줄 근데 알았어. 막 거기서 이렇게. 무시한 다음에 엣지로 띄워도 띄워지던데요? 무시 안 하죠, 이제. 그리고 괜히 또. 아. 그냥 인텔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어요, 저도. 네. 지금 화면에 브라우저가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원래 제 PC에는 제가 팟캐스트를 하다 보니까 네. 다 있어요, 저는. 뭐, 크롬, 파이어폭스, 사파리, 인텔 익스플로러, 엣지, 뭐, 심지어는 오페라까지 깔려있는데, 오페라. 예, 다 깔려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싫다는데 그걸 쓰진 않거든요. 왜더잘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이게 엣지를 쓴다 그래갖고 따로 불편한 게 있거나 뭐 이상하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그게, 인터넷 표준, 웹 표준을 크게 어기지 않았으면, 오히려 더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워낙 그런 거를, 이상한 걸 많이 넣어놓으니까 잘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에 접속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이 웹사이트가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 이걸로 열 맞아요. 거냐, 아니면은 엣지로 마이크로소프트 그냥 합니다. 엣지로다가 그냥 열 거냐. 그러니까 네. 저는 무시하고서 이제 엣지로도 여는데 네이버 사이트에서 뜨는 대부분이 그냥 뜹니다. 뭐 예, 플래시나 네이버 크게, 예, 뭐, 어떤 영상 저도 방식이기 때문에. 다음도 열어보고 다 해보는데, 네. 오늘 제가 들어가는 웬만한 사이트는 다 그냥 가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이트들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필요하다고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들도 지금 고민을 하겠죠. 그런 포털들도. 그쵸. 그래서 우선은 포털 중에서 얼마 전에 문의 들어왔었던 클리앙. 예. 예. 거기서 잘 들어가진 거였어요. 엣지에서도. 클리앙 잘 들어가죠? 네, 잘 들어가시던데요? 들어가자마자 메시지가 뜨긴 뜨는데. 아, 예. 뜨긴 뜨죠. 뜨기는 뜨는데, 예, 무시하고서 엣지로 들어가 보게 되니까 나쁘지 않게 뜨는 것 같습니다. 뭐 아니, 메뉴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단 깨지거나 이런 것들이 뜨면 잘 없으니까. 나와요. 일단 뜨기만 하면. 예. 제가 여태까지는 그렇게 크게 깨진 거본 적은 없어요. 대신에 이제 홈택스 같은 경우에, 예, 아시겠지만, 예, 홈택스 메뉴를 엣지로 들어가 보게 되면은, 상당히 느리면서, 아, 안 열리는구나. 우리의 친구가 없잖아요. 우리의 친구의 DBX가 없잖아. 이제 열리긴 열려요. 열리긴 열리는데, 그래요? 여기서부터 이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조금 테스트는 좀더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예. 전 제일 처음에 엣지로 들어가게 되면 아예 안 열리고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요거 변환시키는데 얼마 안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예. 엣지에서 즐겨찾기 가져오기를 할수 있거든요. 즉시 가져오기, 엣지에서. 네. 예, 그런데 크롬 걸 가져올 수 있어요. 이거 신기하네요. 그러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것만 가져올 줄 알았거든요, 제가. 네. 근데 쓰다 보니까 가져오기를 누르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밑에 크롬이 있는 거야. 그 크롬 걸다 끌고 오더라고요, 이게. 즐겨찾기를. 요건가? 즐겨찾기? 아, 그러네. 예, 크롬 걸 가져와요, 즐겨찾기를. 아주, 제가 MS가 얘네가 미쳤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 순간적으로. 아니, 캘린더도 그래요, 캘린더도. 예, 캘린더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얘네 캘린더 같은 경우에 구글 캘린더 원래는 가져온다고 하더라고요. 예. 별도로 구글 캘린더 앱을 설치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구글 캘린더를 동기화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많이 바뀌어졌다. 얘네들이,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바꾼 거지. 심지어는 아이클라우드도 가져오던데. 아이클라우드 PC에서. 가져와요? 예. 야, 그건 생각 못했네. 밑에 떠요. 아이클라우드 계정도 쓸수 있게 돼 있어요. 뭐 엣지 얘기 좀더 하면은요, 엣지 써보니까, 근데 그 익스플로어 모드에서 그게 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테스트를 안 해봐가지고요. 그 엣지에서 디지털 필기가 가능하죠. 있어요. 예. 디지털 엣지에서 필기라는 게, 웹 필기 뭐 이런 거 있어요. 웹 메모. 예. 명칭이 그렇게 돼 뭐랄까, LG 폰에 있어요. 예. 있는 메뉴 중에 지노트라고 있죠. 응? 지노트? 지노트라고 하잖아요? 다른 이름이었나? 아니지, 예, 아니지, 아니지. 사용하다 그 화면 캡처 바로 뜨면서 거기 위에다 메모할 수 있는 기능. 큐메모. 아, 큐메모, 큐메모, 큐메모, 예. 큐메모. 예. 그거 쓰는 느낌이 좀 비슷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태블릿에서 엣지를 쓰다 보니까, 예. 윈도우, 그 여러 가지 사이트, 네이버나 이런 블로그 같은 걸 보다가, 바로 상단 메뉴 있는 것 중에 메모하는 필기 메뉴가 있어요. 지금 방금 들으시는 분들도 한번 그거 눌러보시게 되면은 누르자마자 바로 스크린 캡처처럼 뜨게 되면서 제가 형광펜 모드를 쓸 수가 있고 위에 간단간단하게 메모를 할수 있는 모드로 좀 바뀌게 됩니다. 예, 저도 그게 뭔가 하고 계속 찾아봤어요. 안 눌러보고 혹시 또 잘못될까봐. 네. 이제 그리고 그거랑 비슷해요. 형광펜은 바로 칠해지고요. 그리고 원하면은 여기다가 텍스트 같은 것도 바로 쓸 수가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태블릿 모드에서는 이게 가능하죠. 네. 터치가 가능하니까 굉장히 부드럽게 가능하고요. 뭐 주석이라든지 그런 걸 가능한 것도 가능하고 필요한 부분만 드래그 해가지고 캡처를 뜨는 것들도 가능합니다. 여기 실시간으로. 이제 이 상태에서 세이브 시켜버리게 되면은 어디로 보내느냐? 원노트로 보내요. 그림을 보니까 딱 알겠네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원노트를 보내면, 거기 원노트로 들어간다고 그러던데요? 그 타일 쪽에 있는 원노트로.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얘가 그 오피스를 깔 때, 그 타일 쪽 오피스가 있고요. 그 데스크탑 쪽 오피스가 있어요. 오피스가 두 가지가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 있는 외에는. 좀 묘한데, 태블릿용 오피스가 존재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태블릿하고 모바일용 오피스가 존재를 하고, 그리고 그 데스크탑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오피스가 있는데, 이두 개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를 다쓸수 있어요. 그 일반 PC에서는. 그런데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 엣지에서 이걸 하면, 그러니까 PC에서 하면, 자기네 PC용, 거기서 그게 떠서 거기로 딱 들어가길 원하는데, 바로 딱 해서 들어가면 이 모바일용 원노트 쪽으로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동기화 전에. 그러니까 동기화 되면 같이 나타나는데, 동기화 전에 일단 들어가는 거는 모바일 쪽으로 들어가서 되게 귀찮다고, 누가 좀 고쳐줄 수 있는 방법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 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랬군요. 제가 원노트에 지금 로그인 해놨는데, 안 예.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캡처 뜬게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캡처 뜬게 어디에 있는지를 못 찾겠습니다. 좀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에버노트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에버노트에서 이제 버튼 하나 눌러서 클릭하면은 자기 에버노트에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게 너무 좋은데, 제가 지금 PC 버전에서 원노트를 로그인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방금 전에 제가 스크린 캡처해서 저장해놨던 게안 보이게 되는, 좀 희한한 게 있었군, 찾아봐야겠다 생각했었는데, 그게 그거였었군요. 그렇습니다. 예. 참 신기한 원노트인데 좀 좋아지겠죠. 근데 이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런 부분만 해결되면은, 뭐랄까, 딴거안 써도 될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MS가 업데이트 정책을 상대 사용자에게 허락받지 않고 업데이트하겠다고 발표한 걸 들으셨죠? 그거 시사점으로 좀 보려고 그랬었는데, 야, 그거 좀 이상하대요. 자동 업데이트, 예, 말이 그거죠. 저 같은 경우에 윈도우 8을 쓰고 있고, A를 썼었고, 태블릿 PC다 보니까, 이게 배터리 문제가 있어서, 우리 보통 제일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전원 끌 때, 윈도우를 업데이트 하겠다라고 나오는 경우들. 그때 내비둬야 되잖아요. 전원 끄면 안 되고. 그렇죠. 너무 느린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돌아다니다가 인터넷 안 되는 줄 갑자기 갈 수도 있는데, 이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자동 업데이트를 꺼놓고 살았습니다. 손님 말씀하시는 거 얘기 좀 접속시하면 자동 업데이트를 꺼놓는 메뉴가 없어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된 거죠. 백그라운드 하지 않을까, 이제? 이제 포그라운드로 이제 좀 위험하니까, 욕먹으니까 이제 백그라운드를 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은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있네요. 저도 무서운 건 사용자한테 말을 안 하고서 뭔가 자기네 마음대로 파일을 업데이트 시킨다는 거죠. 그렇죠, 예. 뭘 뭔가, 업데이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고. 뭐 예전에도 업데이트 그랬지만. 했던 거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뭘 업데이트 했는지. 이제 뭐 이력은 굳이. 남아 있을 거예요. 누가 그걸 뒤지진 않겠지만. 이것 때문에 버전이 하나가 더 나왔죠. 윈도우 10 프로. 예. 윈도우 10 프로에서는 아마 유료일 것 같은데 얘는 업데이트 종류나 시기를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절이 가능하게 바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썼던 애슐리 메디슨이 생각이 나는데 그것도 본인이 회원 가입하고서 이제 없앨려면 돈을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윈도우 10은 무료로 자동 업데이트를 시켜주는데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내가 돈을 내야 돼. 좀 이상한 개념으로 갖게 됐죠. 뭐 그래도 사람들은 그냥 별로 신경 안 쓰고 그냥 또쓸 거예요. 속도만 느리지 않으면요. 예. 제가 우려되는 거는 태블릿이랑 폰에서 계속 데이터를 쓰게 돼버리게 되면 이건 문제가 될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조금 뭐 개선하는 방법이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폭탄 맞지 않을까요? 데이터별로 오면 계속 업데이트 시켜줘 그러면. 그럴 수 있죠. 근데 지금 사실 걔도 그렇잖아요. 그 제가 넥서스 5 쓰고 있는데 네. 안드로이드 프로 OS도 자동 업데이트 파일을 다운로드 받더라고요. 예. 설정을 열어놓게 되면. 그래서 설정 제가 풀면 그렇죠. 지난주에 데이터를 좀 썼죠. 깜짝 놀랐어요. 돌아다니는 뭔가 다운되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뭐 브라우저 엣지에 대한 얘기까지 좀 해봤고요. 이건 제가 써보진 않았는데 생체 인증 기능이 들어갔습니다. 윈도우 헬로라고. 그것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안 되지 않아요? 아까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OS에서는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아까 막 정리하다가 이거 재밌겠다 싶었는데. 예. 생체 인증이 우선 얼굴 인증 들어갔고요. 이거 외에 이제 다른 버전에서 자기 지문 인증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선 지원되는 디바이스에서만 가능한데, 우선 자기 그렇죠. 얼굴로다가 잠금을 푸는 게 가능해졌다. 뭐 대단한 기술은 아닙니다. 이미 폰에서는 다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되게 인식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써보신 분들이. 이거는 이제 화장 전이랑 화장 후를 비교해 보든지 아니면 술 마시기 전이랑 후를 비교해 봐야 알수 있을 것 같고요. 혹시 해보신 분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주세요. 자, 다섯 번째 기능입니다. 멀티 데스크탑. 아, 이거 흥미로워요. 저도 지금 가끔 한 번씩 눌러서 지금 화면을 바꿔 보고 있거든요. 네. 전환해가면서 보고 있어요, 지금. 필요한 게좀 있어야죠.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떤 기능인지. 그러니까 쓰고 지금 뭐 계시니까.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맥에서의 그 데스크탑 여러 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쓰잖아요. 네. 마치 배경화면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쓴다는 개념은 이제 갖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게 편한지 잘 모르겠거든요. 제 맥을 안 써서 그런지. 그게 그막 여러 개 페이지를 이렇게 바꿔서 하나는 이렇게 이제 일을 하고 하나는 저렇게 일을 하는데, 그거를 착착착 전환해서 쓰는 게 여기서도 가능해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데스크탑 화면이라는 거, 그러니까 바탕화면이 두 개가 존재하는 거예요. 두 개의 바탕화면이 존재를 하는 거고, 그 바탕화면을 전환해 가면서 쓸수 있다. 그러니까 한쪽은 파워포인트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모니터가 두 개가 아닌데, 뭐 마치 모니터 두개 있는 것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쓸수 있다는 거죠. 뭐 장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제가 하는 환경에서는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근데 맥 쓰시던 분들 중에 윈도우를 같이 쓰시는 분들은 이제야 됐냐, 뭐 이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좋은 기능이 이제야 됐냐고. 예, 혹자는 빈자의 듀얼 모니터라고도 얘기를 하더군요. 예,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예, 모니터 막 3개씩 붙여갖고 태블릿에 올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하나로다가 전환시켜 하면서 쓴다라는. 근데 이거 이렇게 돌려면 리소스 꽤 많이 잡아먹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 어차피 그 화면이 두 개라는 것보다는 그 프로그램이 다떠 있는 거니까 일단 그쵸. 그 전체 프로그램이 다 지금 온 상태로 돼 있는 거니까 메모리 확인해 보면 아마 꽤나 잡아먹고 있겠죠. 근데 뭐 관리 잘 하겠죠. 그쪽 치워진 쪽 프로그램들은 이제 쓰는 메모리를 최대한 줄여주고 이제 지금 보고 있는 화면에 좀 메모리에 포션을 많이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래도 뭐 돌리는 메모리 한 8기가 정도 되면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예, 네, 그 저 웬만한 거 이거랑 돌리지 같이 않나. 맞물려가지고, 그 예. 재밌었던 게, 그 스냅 기능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화면을 4개로 분할해서 사용 가능하는 모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 태블릿에서는 이 화면상 불가능할 것 같아서 일단 테스트 못 해봤는데, 깜마디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한쪽에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한쪽에 이제 그 자료 같은 거 조사를 하기 위해서, 네이버 같은 거 띄워놓잖아요. 그 예. 띄워놓고, 다른 한쪽에서는 우리가 만약에 제안서를 쓴다라면 고객한테 받았던 제안서를 또 띄워놓고, 한 4개 정도의 화면, 이렇게 띄워놓은 상태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드래그도 할수 있고, 그렇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태블릿에서는 반 네. 정도가 돼요. 네, 반정? 아, 절반으로. 원래 있었던 기능이잖아요. 반 정도 있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쓸수 있죠. 저도 그렇게 해서 가끔 잘 썼으니까. 네. 요거는 꽤 재밌는 기능이라, 그 맥에서도 좀 도입이 됐으면 좋겠더라고요. 확실히 일하는 사람들, 이런 것들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능이 좀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소문이 들었었죠. 그 아이패드 프로에서는 화면을 갈라 쓰는 기능이 나온다. 맞아요. 예, 오른쪽 뉴스 맞아요. 많은 사람들이 좀 원했던 기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땐 마지막 기능은요. 야, 요거는 뭐 베꼈다 바꿔 베꼈다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액션 센터가 생겼죠. 네. 액션 센터라는 게그 모든 알림을 한 번에 모아서 볼수 있는 알림창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죠. 베꼈다라고 알림창이요. 얘기를 하는 이유가 간단하게는 아이폰 쓰시거나 아이패드 쓰시는 분들은요, 위로다가 밑으로 쓸어 내리면 다양한 알람이 왔던 것들을 한눈에 볼수 있고요. 그맥 사용하시는 분들은 오른쪽 위에 역시 가로줄 3개 정도 있는 버튼이 있는데, 걔를 누르게 되면은 알림 모드로 가게 되면서 지금까지 왔었던 알람들이 한꺼번에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아니면 뭐, 뭔가 업데이트 시켜야 되는 거라든지, 전화가 왔다라는 거라든지, 메모라든지, 그런 걸볼수 있는 기능이 있었는데, 윈도우에서도 그 기능이 그대로 들어갔어요. 네, 비슷하죠. 완전히 네. 똑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네, 모양새는 약간은 거의 다르죠. 비슷하게. 네, 물론 이제 기능은 조금 더 편해진 건 있습니다. 그 메시지 같은, 뭐, UI가 나중에 바뀌겠지만, 걔 누르게 되면,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어떤 피드백이라든지, 혹은 이 자체 내에서 그 바로 가기 버튼 같은 것들이 좀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태블릿 쓰시는 분들은 태블릿 모드로 바로 바꾸는 거. 많은 분들이 쓰시는 거, 로테이션이 되지 않도록 막는 거라든지, 그렇죠. 바로 넘어가는 태블릿에서는 거라든지, 그랬죠. 그쵸? 뭐, 그 블루투스, PC에서는 무선 그건 없어요. 뭐. 근데 PC에서도 액션 센터 들어가 있지 않나요? 액션 센터 있는데 이제 좀 메뉴 수가 적죠. 태블릿에서는 아무래도 부품이 그 여러 가지 기능이 많으니까 그 기능에 대한 그쵸? 버튼이 같이 들어있는 거고요. PC에서는 그게 좀 많이 빠져있죠. 예. 예. 그래서 뭐, 간단히 얘기하면은, 그, 안드로이드 폰에서도 그렇고, 아이폰에서도 그렇고, 위에서 밑으로 쓸어 내리게 되면은, 다양한 설정 메뉴들이 나오는 거. 네, 그 기능이 윈도우 버전에도 들어갔다. 뭐 그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총 시사점은 7가지였던 것 같아요. 시작 버튼, 코타나, 브라우저 엣지, 생체 인증, 멀티 데스크탑, 스냅 기능, 액션 센터 정도. 요거 외로 혹시 또 주목하시는 점들이 좀 있으신가요? 아직은 뭐 그렇게 특별하게 주목하는 거는 이제 많지는 않은데, 그런 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PC용을 깔고 태블릿용을 깔았더니 이게 상당히 많은 네. 부분이 동기화가 됐어요. 그뭐 제가 들어갔던 즐겨찾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똑같이 동기화가 되더라고요. 그 태블릿이랑 PC랑. 그 얘기는 이제 안드로이드나 맥처럼 그 어떤 특정한 데이터가 네. 이제 클라우드 쪽으로 백업이 된다는 얘기인데, 계정을 통해서 그쵸. 이제 필요한 데이터는 백업이 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스토어가 있기 때문에 스토어에 그 제가 구입했던 앱 기록이 다 있으니까 그걸 또 다시 다 다운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은 되게 좋아졌다는 느낌. 뭐 A 때도 그거 사실 됐던 기능이긴 해요. 근데 네. 이제 좀더 편하다고 느껴진다는 게 이제 그때처럼, 아까처럼 이제 화면이 막 들쭉날쭉하지 않으니까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나라에서. 예를 어떤 들어서 거요? 뭐 그루브 음악이라든지 음악? 뭐 뮤직, 네. 음악 막 이런 것들이 역시나 그것도 다 마찬가지죠. 구글 뮤직도 그렇고 애플 뮤직도 그렇고 저작권 이슈로 인해서 이제 안 되는 게 많잖아요. 네. 예,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이제 그 막혀 있으니까 그런 데들이. 예, 뭐 막힌 데들은 많아도 그래도 지금까지 구경하는 데는 크게 문제없는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쓰면 너무 편하겠죠. 근데 그리고 원드라이브가 안에 말씀해 박혀 있는 것 주시면 같은 느낌을 되게 많이 받는데, 네. 예, 원드라이브가 이제 사진 같은 거에 들어가 보시면, 그 타일 네. 쪽에 사진에 들어가 보시면 원드라이브를 싱크를 해요, 얘가. 그 네. 원드라이브 동기화를 해서 원드라이브에 있는 사진을 다한 번에 같이 볼수 있게 해주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은 이 원드라이브 쪽에 되게,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럴까, 강제성을 갖고 있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MS의 서비스를 써야 좀더 좋게 느낄 수밖에 없는 기능을 자꾸 넣어놨어요, 이게 그쵸. 보면. 예. 그러니까 이제 또 불공정 뭐 이런 것도 한바탕 뜰것 같긴 한데, 보다 보면 뭐 보면은 뭐 오피스 받기, 뭐 스카이프 받기 이런 게 곳곳에 들어가 있어요, 안에 보면. 맞아요. 걔 스카이프 걔 오피스를 해가지고 뉴라고 떠 예. 있는데 일단 받아야 돼. 그 예. 대신에 힘들죠. 예, 받으라고 그런 게 존재를 하니까, 예, MS가 조만간 또 불공정으로 인하여 그 법정에 몇번 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이미 그러네요. 엣지는 벌써 뜨고 일어났죠. 파이어폭스에서도 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 나오긴 했습니다. 예. 게다가 뭐 엑스박스도 아예 집어넣어버렸죠. 아이콘은. 아, 예, 아이스페이스가 들어가 있죠. 예. 엑스박스 사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했어요. 그리고 게임들도 이제 받아서 태블릿용에서 이제 태블릿에서 할수 있는 게임들 같은 것도 이제 받아서 몇개 해보고 있는데, 게임들 뭐 퀄리티도 뭐 완전 데스크탑용보다는 못하지만 쓸만한 게임들도 꽤 들어가고 있고, 이제 국내 앱들만 좀 나와주면 될것 같아요. 쓸만한 앱들 좀. 아직까지는 그렇게 북내 앱들이 좀 쓸만하게 나오진 않아서 보고 네. 별로 없다. 우선 뭐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혹시 OS 값 얘기 드리면 원드라이브를 동기화시키셔도 실시간으로 동기화가 되는 거를 없애시거나 아니면 오프라인 모드를 사용 안 하고 보시게 되면은 보이기만 하고 본인 하드드라이브 용량을 차지하지는 않습니다. 예, 저도 그거 계속 우려가 설정하셨죠. 됐던 부분이었거든요. 용량이 너무 작다 보니까 태블릿 PC가. 네, 그거 뭐 유의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 또한 가지, 제가 듀얼 탭을 쓰다 보니까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이걸 설치하고 나서 원래 제 윈도우에는 제일 처음 키보드 오른쪽 밑에 그 안드로이드 아이콘이 하나 있어요. 걔를 누르면 안드로이드 전환이 돼야 되거든요. 그게 혹시 없어지면 어떡할까? 다행히도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똑같이 쓸수 있는 게좀 제일 감동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MS가 좀 많이, 그래도 많이 각성을 했어요. 뭐, 완전히 변했다고는 얘기 못하겠는데, 많이 각성을 했어요. 이거 특히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두 가지 얘기 드리면, 속도 일단 빨라졌고, 좀 꺼놓고 쓰다 보니까 부팅할 속도가 좀 빨라졌다. 그리고 제일 처음 첫 화면에 보이는 아이콘들이, 뭔가 좀 굉장히 예뻐졌어요. 아, 첫 화면에 보이는 거? 네, 휴지통이라든지, 아니면 폴더라든지, 네트워크 모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볼 때도 괜찮았었고, 특히, 바탕화면, 제일 처음 이미지. 아, 처음에 깔려있는 거야. 예, 빛나는 창문. 이야, 이거 진짜. 예, 이런 게 나와줘야죠. 이거 보고서 확실히 MS를 노리는 게 이거구나. 새로운 창을 여는 듯한 느낌이 보여갖고, 뭔가 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거 보고 업그레이드 됐네. 그랬어. 네, 이상 뭐 초원이 보이지도 않고, 좋았었고요. 그렇죠. 이번 MS는, 글쎄요, 좀 총평을 해보자면 저는 더 써봐야겠지만은, 또 윈도우 10, 좀 만족스러워요. 네, 사이트에 들어가는 것들은 조금 더 테스트 해봐야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아까 성우님이 가지고 놀기 괜찮다라는 이야기 했었는데, 윈 탭을 쓰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지고 놀 만한 제품이 좀된것 같습니다. 근데 배터리 효율성도 올랐으니까, 네. 슬픈 것도 있어요. 슬픈 것도 윈도우 있어요. A에서 안 돌아가던 애는 여기서도 안 돌아가더라고. 아, 아, 게임이 안 싸우면 어쩔 수 돌아가서 아, 없이. 죽을 것 같아요. 아, 씨. 몇 가지 이슈 사항만 얘기하고서 좀 이어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윈도우 10 무료 업그레이드가 지금 되고 있고요. 예. 1년간 윈도우 7 이상 이용자들은 윈도우 10으로 무료 업그레이드가 가능합니다. 그 얘기는 지금 7월 29일부터였으니까 1년 뒤가 됐을 경우에 아직까지 업그레이드 안 하셨던 분들은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로는 유료로 업그레이드를 그때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예, 현재까지 그렇죠. 예. 네. 두 번째는 윈도우 인사이드 프로그램 통해서 예약했던 사람들한테만 순차적으로다가 오른쪽 하단에 알림창이 나오면서 업그레이드 시작할 수 있었는데요.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최근에 떠서 지금 저희 디지털 히어로즈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습니다. 예. 그냥 사이트에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돼요. 그렇죠. 네. ISO 받아서 그냥 더블 클릭하면 깔리죠. 예. 이제 웃겼어. 왜 그런 거 만들고. 알림표 아무 채로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쉬었다. 그렇게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MSOS 그룹 총괄 부사장, 이름도 좀 어렵긴 하네요. 테리 마이어슨. 이분이 얘기하신 게 2에서 3년 이내에 10억대 기기에 윈도우 10을 배포하겠다는 걸 목표로 세웠습니다. 그 새로 10억대 기기. 출시될 기회까지 포함이겠죠, 예. 거기다 플러스 해적판까지 포함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10억 되면 뭐. 네, 10억대요, 뭐. 10억대 이미, 내 폰은 지금 해적판인데요? 괜찮다라는 거죠. 일단 윈도우 10 깔아라. 그 하나 팁을 드리면 네. 그 라이센스 키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네. 예, 정품이. 온라인을 잘 뒤져보시면 라이센스 키만 파는 사람 있어요. 아. 저가에. 한 2, 3만 원에. 라이센스 키만 파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공식적으로 파는 거예요. 그게. 네. 그게 주소를 제가 함부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겠고, 예, 그게 있어요. 하여튼 검색해보시면은, 구글 같은 데서 검색해보시면 나오거든요. 인도 라이센스 키, 정품 라이센스 키 사는 법, 이런 걸 찾아보면은, 많은 분들이 블로그에 이미 작성을 해놓으셨기 때문에, 제가 굳이 소개하지만, 한 2, 3만 정도의 라이센스를 사셔서 쓰시는 것도 괜찮다. 그게 뭐 중복되거나 뭐 키젠으로 돌리거나 그럴 확률도 높긴 하겠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블로그 잘 보시면, 이제 공신력 있는 데랑 거래하는 법 이런 것도 다 써있어요. 예. 예. 어떻게 확인하나, 뭐 이런 거. 네, 라이센스 키 구하는 꿀팁은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가지고 네, 페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각해보죠. 아참더 궁금한 점 있으면은요, 그 MS는 좋은 게그 헬프를 굉장히 잘 해놓습니다. 네. 사이트 자체에서 FAQ가 굉장히 잘 되어 있기 때문에 MS 사이트 들어가셔갖고요. 윈도우 탭 폴더 그 카테고리 들어가시게 되면 거기 다양한 FAQ하고 제가 질문들을 올릴 수 있다 보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대답도 잘 줘요. 해결은 안 돼도 대답은 잘 줘요. 제가 해결이 안된게한번 있었기 때문에. 예, 네, 뭐 그렇게 오나요? 뭐 잘 그게 받았으면 지금 해결은 안 됩니다. 기다려주세요, 이런 거. 아니요. 그러니까 막 뭔가 방법을 다 가르쳐 주는데 하나도 안 됐어요. 근데 결국 윈도우 10을 업그레이드하니까 해결이 됐어. 근데 우선은 뭔가 열심히 해준다. 예, 뭔가 알겠습니다. 뭘 고쳤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민텐 와서 고쳐주긴 했어요. 예. 네. 저희 8월이 되기 전에 7월 말에 윈도우즈 10이 나오게 됐고요. 워낙 재밌는 제품이다 보니까 한번 다뤄봤습니다. 뭐 아직 분명히 메인으로 쓰시는 데에는 문제는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윈도우 10을 사용하시다가 불편하시다면 이번에 원래대로 보라가는 키가 생겼죠. 그렇죠. 예. 네, 바로 복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주력으로 쓰는 PC다. 그런 경우에는 조금 기다리는 게 나은 것 같고요. 윈도우즈는 언제나 그렇잖아요. 혹시라도 그 외에 PC가 있다라면은 재미를 한번 설치해 보시고 그런 다음에 여의치 않다라면 다시 원래 버전으로 돌아가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윈도우즈 10에 대한 이야기들은요, 저희도 앞으로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두 번째 얘기 좀 넘어가 보죠. 예. MS 얘기를 했으니까 구글 얘기 또안할수 없겠죠. 구글 제가 어제 역시도 얘기만 하던 미친 짓을 드디어. 근데 사실은 제가 구글 얘기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두 업체가 미친 짓을 같이 하고 있어요, 사실은. 어디요? 페이스북이랑 구글이랑 이제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데 구글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룬이라고 돼 있죠. 네네. 이제 하늘에 풍선을 띄워서 이제 그 지상에 인터넷을 제공하겠다. 기지국을 공중으로 띄우는 거예요. 인터넷 기지국을. 무선 기지국 하늘로 띄워서 이제 하는데, 얘네가 이거를 사실은 이미 테스트를 했어요.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에서. 예, 뉴질랜드에서 이미 해서 이제 이 풍선을 띄우게 되면은 이 풍선이 이제 고도 20km 정도까지 올라가요. 그 대륙권이 17km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곳에 17km고 이제 적도, 그러니까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뭐 대류층이 두껍고 얇은 게 있는데 제일 얇은 데가 10km 정도고 두꺼운 데가 한 17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풍선은 성층권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영향을 안 받는 거. 아, 과학 나온다. 네, 요즘 아, 진짜 과학 과학. 시간 됐어요. 이게 성층권 정도에 이제 떠다니는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움직임은 있지만 그래도 대륙권처럼 이게 과격하게 움직이지 않는 위치에 있는 거죠. 이제 이 위치에 있고 그 풍선끼리도 서로 그 통신을 해요, 서로. 그래서 아, 이제 저 궁금한 지상으로 게몇 이제 개나 띄우는 거예요, 이걸? 여러 개 띄우는 거예요? 여러 개 띄우죠. 아, 지금 하나만 띄우는 줄 알았네, 우선. 뉴질랜드 남섬 하나에 지금 30개 떠 있대요. 30개요? 위에 30개가 떠 있고 30개가 이제 서로 연결하고 지상에 이제 쭉 이제 전파를 그 지구 지상에는 이게 폭이 얼마 되더라? 네. 아, 잠깐만요. 와, 이거는 지금 30개나 되는 제가 풍선들을 확인. 띄워갖고 인터넷이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이거 이걸 생각만 해도 해서 대단하네. 지상에다 이제 해서 지상에 일정 영역에 있는 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받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이제 풍선들이 이제 사람들은 모르는 거죠. 어떤 풍선이 내 머리에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이제 풍선들이 이제 움직이면 조금씩 움직이겠지만 그래도 계속 서비스를 그땅 위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요 서비스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를 하게 된 이유는 지금 지구상에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40% 정도 된대요. 40% 맞네요. 구경 자체도 못하는 사람이 네. 40% 정도 된 사람들한테 이제 인터넷을 보급하기 위한 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실험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테스트 지역이라 본격적으로 하는 지역이 스리랑카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에 하는데 이제 이 풍선을 띄우면 이게 풍선이 100일 동안 떠 있거든요. 스리랑카. 예. 그리고 이제 풍선을 띄우면 네. 이게 한 개당 20km, 반경 20km까지 이제 그 인터넷을 제공을 하고요. 이 반경이라 이제 그 직경 20km까지 인터넷을 제공할 수 있고 그리고 100일 네. 동안 떠 있어요. 한번 띄우면. 그리고 속도는 한 3G 정도. 우리 3G 폰 쓰는 3G 정도 인터넷이 이제 보급할 수 있는데 스리랑카는 15% 정도 된대요. 현재 인터넷 보급률이. 그러니까 대폭적인 인터넷 보급이 늘어나는 거죠.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서 원래 여기까지 얘기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네. 그런데 그 구글의 이런 작전의 라이벌이 하나 있어요. 그 페이스북이라고. 예, 페이스북은 드론 날린다고 그랬죠. 아, 맞다, 맞다. 예, 그렇죠. 똑같은 드론으로 프로젝트로, 당하겠다. 예, 그 드론이 공개됐어요. 예, 드론이 공개가 됐고요. 네. 예, 이 드론은 날개 길이가 42m예요. 42미터. 보잉 대단했는데. 737이랑 똑같아요. 와, 이걸 근데 드론이라고 해야 사람, 되나? 아, 뭐, 하긴, 예, 거의 무인 혼자 인간. 날아다니까지. 그리고, 네. 그런데 400kg밖에 안 돼요, 무게가. 되게 가벼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프로펠러도 있고, 얘도 한번 날면 3개월 동안 날아다닐 수 있어요. 물론 태양열을 받아서 나는 거고요. 태양전지로. 그래서 얘도 한 18km? 17km 정도 이제 떠서 날아다녀요. 네. 아마 앞으로 하늘 위에 풍선과 드론들이 막 수없이 떠다니지 않을까. 얘는 반경이 80km예요. 인터넷 서비스 반경이. 높네요. 예, 대단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구글은 풍선을 이제 띄우기 시작했고, 이제 페이스북, 이걸 아퀼라라고 그러거든요? 이게? 네. 이 비행기 이름이 아퀼라, 이 드론 이름이 아퀼라인데, 이 아퀼라를 이제 곧 띄울 거다. 이제 하늘에다가. 인터넷을 아예 연결할 수 없는 장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커버그가 준비한 서비스라며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 자기 서비스 쓰게 하고 싶은 거지, 서로. 그쵸. 근데 최근에 MS가 윈도우 10 발표할 때그 나델라 사장이 어디인지 아세요? CEO가 어디 있었는지 아세요? 인도 아니었어요? 아니 아니 거기 없었고요. 그 저쪽 아프리카 뭐 나라에 있었어요. 칠레인가? 뭐 거기 가 있었는데 왜가 있었냐면 그 사람도 이거 하려고 가 있었던 거예요. 인터넷 없는 나라에 인터넷 뿌리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갔다고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글 페이스북, MS 이제 세 군데가 이제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좋으면서도 나름 씁쓸하기도 하네요. 그렇죠. 이제 인터넷 얘네들의 통용절이 생각, 없어지고 있다. 예? 네, 그렇죠. 하늘 위에 이제 풍선들이 둥실둥실, 드론들이 둥실둥실. 뭐 MS는 뭘 띄울지 모르겠어요. MS는 뭘 띄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 다들 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그 서비스를 제공하면 분명히 어떤 네트워크를 갖고 갖게 되는 거잖아요. 자기 그 구글은 네트워크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원래 자기들이 와이파이 서비스도 하고 무선 서비스, 그 인터넷 서비스도 하기 때문에 그 네트워크에 대한 욕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다들 뭔가 인터넷을 제공하는 사업들, ISP 인터넷 제공 사업 우리나라가 참 한동안 많았었는데, 예, 뭐 이런 서비스 이렇게 되어 가는 게 갑자기 눈에 보이니까 아, 우린 뭐 하고 네.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 그거 좀, 우리나라. 무선 인터넷이 되면은 이제 좋은 점이야. 개인이야. 사용하면 좋기는 한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이 무선 인터넷을 들어와서, 맘만 먹는다면 뭘 하고 있는지를 제공자는 볼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가 예를 들어, 저 같은 게 스타벅스 많이 가다 보니까, 스벨 가게 되면 올레아하고 같이 해가지고 걔네 걸 이용을 할수 있단 말이죠. 예. 하지만 그럴 땐 항상 두려움은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어떻게 제걸좀 빼갈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료 혜택이 더 크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되죠. 또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무시하고서라도. 제가 그래서 그저께 봤던 그렇죠. SF 영화가, 성우님도 SF 영화 좋아하시잖아요. 네. 제가 망작이라고 생각해서 안 봤던 영화가 쿡티비에 무료로 떠가지고 이온 플럭스라는 만화를 봤습니다. 영화를 봤습니다. 네. 혹시 아세요, 이온 플럭스? 아, 안 봤어요. 아예 안 보셨을 영화예요. 아, 되게 예. 상상적인 건데. 거의 그런 게 나와요. 그 드론처럼 엄청나게 큰 비행선이 그 도시에 떠다니는 거죠. 아무도 있지 않은 무인.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잘해야 돼. 그런 걸 상기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뭐 사실 거기에 뭐 DNA가 탑재되어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생각이 나네요. 비행기가 떠다니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거든요. 저기 있어 그러면서. 그렇죠. 구글 마크를 단 비행기가 떠다니면, 풍선이 떠다니면, 인터넷이 돼 우리. 안 보일 거예요. 햇빛에 비치지 않으면 안 보일 거예요. 이 조그만 드론도 보이지 풍선이 않, 드론도 안 보일려나? 이 드론은 좀 크기 때문에 좀 가능성이 있는데 워낙 높아서 아마 거의 점처럼 보일 거예요. 보여도 햇빛 좀 비춰서 반사돼야 좀 반짝이는 게 보일 정도? 이 정도로 보일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요. 위험하다고 해야 되나? 남의 나라 상공에 띄우는 거잖아요. 그 나라에서 하는 거죠. 이제 그 나라랑 같이 그쵸? 계약해서. 예. 예, 허락을 받고 계약을 해서 띄우겠지만, 사실 뭐 얼마 전에 이제 딴지일보에도 한번 나오긴 했었습니다만, 그 모든 인공위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주로 보내는 모든 계획들의 결국 종착점은 그 무기잖아요? 그렇죠. 인공위성에서 바로 우리나라로다가 우리 전 세계 어디든지 미사일을 뽑는다든지 레이저로 쏜다든지 그런 것도 생각이 나네요. 그냥 다른 나라한테 자기 나라의 하늘을 열어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구다볼수 있게 해주는 거랑 또 비슷하게 되는 거죠. 네, 모든 걸다할수 있게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 군대에서 그게 안 되겠지만 계시는 분들은 우리 데이터가 없네? 하늘에 페이스북에 떠다녀요. 잡아요. 잘못하면은 모든 걸알수 있는. 그거를 해킹한다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마냥 좋을 만은 좀 아닌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무선 인터넷이 안 되는 지역이나 그런 데에서는 아까 국내 ISP 얘기했었는데요. 그런 쪽에서 오히려 자체 망을 가지게 해주는 사업이 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 혹은 드론 사냥을 나서는 분들이 이런 것도 사냥하면 참 웃기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최근에 드론 사냥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딸이 아버지를 훔쳐보기 위해서 드론을 띄웠는데 아버지가 총을 쏴서 떨어졌다는 얘기가 얼마 전에 기사로 나가지고, 야, 이거 멋진데? 말했는데. 아, 국내는 안 되겠네요. 어쨌든 간에 우리 허용 안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데 그것도 잘, 뭐, 보면은 피해서 띄울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무채 퇴치 중에서는 요즘 그냥 지하주차장에서 띄우겠다는 분도 되게 많아지더라고요. 네. 그런 기다림이 하겠다는 분들도.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구글 프로젝트 룬 그리고 페이스북의 아킬라 이두 가지. 그리고 MS에서도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플은 네, 도대체 맞아요.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뭔가를 또 하고 있겠죠. 그렇죠. 애플도 그 와중에 또 새로 저희 반품해야 되는데. 네, 그 와중에 저 개인들은 데이터 없으신 분들은 열심히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선 인터넷을 쓰는 시장 곧 열릴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씁쓸하긴 하지만 네, 다시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보죠. 풍선이 없어졌나 봐. 그러니까 인터넷이 안 돼. 아니, 100일 지나면 터지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새로운 풍선을 띄우는 거죠. 이제 그때쯤 되면. 근데 그게 그냥 펑 터지는 게 아니라 네. 아마 그냥 떨어지는 걸 거예요. 이렇게 서서히 그렇게 하겠죠. 아, 왜냐면 열기구 떨어지면 터지는 것처럼. 또뚝 떨어지면 어디로 갈지 알고 그게 아, 재활용해야 그러면 이제, 하늘이 점점 떨어질 때마다 이게 속도만 느려져 인터넷 속도가 된다. 이제 새로운 걸 체인지해야겠죠. 적정한 시점에. 회수하는 아. 방법에 대해 사실 회수 방법이 가장 고민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네. 회수를 해야지 되니까 다 돈인데. 장점은 분명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아마존이다. 그런데 오지랭을 하거나 그럴 때 보통 인터넷이 안 터지잖아요. 네. 그럴 때 띄우는 방법도 될것 같고, 또한 가지는 역으로 그렇죠.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아까 인공위성 얘기를 했지만, 그 성층권 같은 데 인터넷이 된다라고 한다면, 역시 그것도 중간 매개체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우주정거장이라든지 그런 데에서도 잘 활용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스치고 가네요. 비행기 인터넷이 아주 잘 되겠죠. 그렇죠. 하늘에서. 그렇죠. 하늘에서. 에어플레인 모드에서. 지금도 하는 서비스 회사들이 있지만, 이제 점점 더 원활해지겠죠. 이제 그런 게 많아지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런 계속 생각을 하는 게 하도 첩보 영화 이런 거 많이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런 거 첩보 많이 영화 봐야 보고 돼요. SF 드라마 요즘 저 빠져 있는 거 올머스트 휴먼 아, 혹시 드라마요? 보셨어요? 예, 네, 미드예요. JJ 에이브럼스가 만들었는데 아, 2048년이에요. 전 요즘에 그냥 그 SF 소설 좀 읽어보느라고 새로 읽기 시작해가지고. 네. 괜찮아요, 그건데. 맞다. 저도 같이 보면서 얘기 한번 하기로 했었는데 얼른 봐야겠네요. 제가 보고 있는 게 요즘에 좀 이렇게 하도 SF 안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이제 좀 머리를 깨우기 위해서 좀그 입문서 비슷한 바람의 열두 방향을 읽고 있어요. 바람의 열두 방향. 네, 어슐라 루긴이 있었고요. 네. 오슐라리면은 아, 로드레스 유명한 작품이. 이분 쓰신 뭐 오멜라스를 떠난 사람들 뭐 이런 것도 어스시 시리즈가 이 사람 썼죠. 아, 사람 어시스. 맞아요, 맞아요. 어스시 시리즈. 그 사람이 썼고, 그러니까 이 바람의 열두 방향은 단편집이에요. 그래서 여러 개의 이야기가 쭉 짧게 나오는데, 다 머리를 SF적으로 돌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다음번 액자 코너로다가 한번 다뤄봐야겠네요. 네, 저 다음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배달의 민족 얘기를 좀 해볼게요. 어차피 저희 뭐 배달의 민족에서 많이 시키진 않습니다만, 사실 뭐 거의 안 시키고 있어요. 하지만 어플리케이션 다운받고, 중후에 맛집이 뭐가 있는지, 밤에 출출할 때뭐 먹으면 좋지? 집에 갈때뭘 사갈까? 그럴 때는 가끔 보긴 합니다. 근데 배달의 민족에서 최근에 스스로 0%를 선언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죠. 얘네가 그 0%의 수수료가 바로결제 수수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2014년도 기준으로 해서 매출이 291억이었어요. 요걸로? 요걸로 엄청난 제 거죠, 스스로. 291억. 아니, 우선 전체 매출이 아, 291억인데, 잠시만요. 예. 네. 여기서의 결제 수수료가 차지하는 게 30% 정도. 그래서 오, 꽤 크네요. 87억 정도입니다. 약 87억을 포기를 한 거죠, 지금. 근데 왜 그랬을까? 경쟁, 일단은 경쟁이 시작, 불이 붙으니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거 아닌가요? 그쵸. 정확하게 왠지 자기네들이 선점을 하고 있으니까 일단 그런 것 같아요. 약간 승자의 여유일까?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장하준 교수님의 책 중에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뭐 다른 건다 무시하고서 그 제목만으로도 매력적인데, 일단 강대국들이 자기네 성공하고 나면은 그런 거죠. 아, 우리 탄소 교제해야 돼. 지구를 생각해야 돼. 이미 탄소를 많이 써가면서 성공한 나라들이 우리 이제 인류를 생각해야 되라고 해버리게 되면 그 많은 중소형 국가들 같은 경우에 성장을 못하게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것도 역시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거 원래 아마존이 잘하는 거잖아요. 아마존이 갑자기 나이익 1%만 남길게. 그럼 다 죽어. 이런 거잖아요. 거의 그 아, 수준이네요. 물론. 우리 돈안 받을 거 이거 아니에요? 원래 아마존이 잘 쓰는 방법이에요. 시장 망가뜨리 대장이잖아요. 뭐, 갑자기 뭐. 배달의 민족은 계속 이슈가 좀 되긴 했어요. 욕을 좀 많이 먹었었던 게, 원래 이제 수수료 받는 게 가맹점들한테 5.5에서 9.0%까지를 받았었고, 여기에 외부 결제 수수료 3.5%는 별도였었고요. 추가적으로 부가세도 별도로 좀 받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배달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오기 시작하고, 뭐 배달통 요기요 이런 데에서 우리는 안 그런다, 그런 이야기도 그렇죠. 했지만 결국엔 그놈이 그놈이다 라는 얘기들을 좀 많이 들어왔었죠. 그러던 상황에서 8월 1일부터 바로 자기네들이 안 받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역시 가맹점주들이 불만이 워낙에 많았었으니까 그거를 타파시켜 주는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정부 쪽에서도 배달앱에 관련해 갖고 불공정 거래 이슈가 계속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규제가 들어올 수 있을 만한 게 무릎무릎한 게된 거죠, 이제. 그두 가지. 그렇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카오.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 택시로 재미 보고 난 다음에 스물스물 이런 시장에 들어오겠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걔네가 들어오기 전에 일단 막아버리는 거죠. 우린 무료야, 너네 들어와봐. 게임 안 될걸? 이번에 이한 수는 87억이라는 거를 포기하기는 했지만, 오히려 더좀 얻은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카오를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요? 만만치 않을 것 글쎄요. 같은데. 우리 원래 안 받아,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러니까 아직 다카오 시켜야 무서운 게, 예, 걔네를 포기해버리고서 다카오는 사실, 카카오 페이로 돌려버려도 돼요. 그러니까 그 사실 다카오 입장에서는 그냥 보고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아예 안 들어왔으니까. 알아서 망하겠네, 뭐 이런 거. 요기요도 0% 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고 아, 나서? 요기요는 대신에 걔네는 이 돈, 그 거래 수수료는 안 받고요. 광고비를 받아요, 비싸게. 네, 광고비 퍼센티지를 받아요. 한15% 정도 받나 그럴 거예요, 그게. 결국은 노출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배달통은 예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 데이터는 있었는데, 뭐, 데이터 다 봤을 땐제 마지막 판단은 그거였습니다. 아, 결국 거기서 거기다. 배달음식도 많이 뛰어들었죠. 쿠팡이 하고 있는 거, 팀원이 하고 있는 걸 노리기도 하고. 그렇죠. 쿠팡이나 팀원 같은 경우에도 걔네도 이제 이런 식의 배달 서비스도 들어갔거든요. 아르마이식으로 하긴 다 해요. 거의 비슷해지고 있어요, 다. 뭐, 어차피 서비스 자체가 그 배달, 그러니까 유통업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그쵸. 유통을 기본 잡는 유통이죠. 거죠.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내가 배달하는 건 아니지만, 물론 내가 배달해주는 것까지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요리는 저 사람이 하고 배달은 내가 하겠다. 이런 거. 맞아요. 일종의 그 유통업 단계, 유통업 싸움을 하는 건데, 뭐, 일단은 점유에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이래저래. 지금 시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시장 전 너무 작다고 생각하거든요. 치킨 작죠. 많이. 게임하기엔 치킨 게임하기엔 너무 작아서 우리나라 배경으로 치킨 게임하다가 다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좀 걱정이 돼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요기요도 뭐 내리고 뭐 배달통에 배달 통큰 결정이 있냐 없냐 뭐 이런 기사도 보고 했는데 좀 걱정이 먼저 돼요. 서로 다 같이 망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좀 우려도 되고. 뭐다 해외 자본이라. 아, 뭐,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그좀 궁금했어요. 배달음식 뭘로 돈을 벌까 궁금해 보니까 한세 가지 정도 이슈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는 광고 상품을 좀 다양화시키겠다. 이게 걔네가 울트라콜이라는 서비스는 5만 원이고요. 파워콜이라는 건 3만 원에 하고 있는데, 이게 앱 상단에 업소명이라든지 뭐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들이에요. 근데 요거는 다 악화시키겠다는 게 하나. 두 번째는 외식 배달 서비스에 뛰어들었거든요. 배민 라이더스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요거를 조금 확장하겠다. 세 번째는, 이게 전 주문하는 거좀 헷갈리긴 하는데, 배민 쿡이라는 서비스가 있어서, 이게 레시피를 이용해서 반조리 음식을 보내주고, 요게 음식은 집에서 해야 되는. 마무리는 집에서 하게 하는. 예, 그 서비스, 요세 가지로다가 좀 다각화시키겠다라는 걸좀 내놨습니다. 잘 돼야겠죠. 일단 뭐첫 번째 서비스는 이제 성공을 했는데, 이제 이 서비스도 뭐 나름 잘 머리를 생각해서 미끼를 걸었겠죠. 이제 사람들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갑자기 이야기까지 하고 나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모시려다 못 모셨던, 소셜커머스에서 일하시는 분이, 배달의 민족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갑자기 생각이 나는군. 깜빡했네. 그분한테 물어봐야겠네요. 예, 배민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 그분이 이래서 안 나왔나? 이렇게 좀 그럴 수도 바뀌고 있다 있죠. 보니까. 업계 내부적으로 이야기라니. 단어가 심할 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죠. 좀 부담스러울 수 있겠죠. 이런 3파전, 개인 입장,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즐거운 건 분명하고요. 좀더 나아가지고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오히려 좀 숨통이 트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배달의 민족 순수하게 어플리케이션으로 시작해갖고 여기까지 온 회사니까 대단한 회사잖아요. 290일억이라는 얘기 듣고 놀랐어요. 어떻게 이러지? 아직 적흑자는 못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네? 아, 예. 작년에 적자가 150억이었어요. 아직까지 흑자 전환은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뭐, 291억 벌어갖고 150억 속사면은, 예, 저번에 못 남긴 거죠. 그렇지만, 아까 치킨게임 얘기했었는데, 뭐, 치킨게임에서도 이 작은 시장이긴 하지만, 일단은 전체를 먹어야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먹어야 살아요. 네. 무조건 1위를 해야 돼요, 여기서. 그리고 배민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라인이랑 손잡고서 일본에 이미 진출을 했죠. 예, 그런 아, 식으로 그렇죠. 해갖고, 해외 진출했다고는 들었어요. 예,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국내 제외하고서 해외에서는 라인이 강세니까, 배민은 앞으로도 꽤 볼만하지 않나. 수수료 0%는 제 생각엔 꽤 괜찮은 성공이었다. 그렇게 좀 판단하고 싶습니다. 이러다 잘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혹시 방송 듣고 계시는 배민 분이 계시면은, 아니다 싶으시면 저희한테 의견 주시면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윈도우, 그리고 구글, MS 구글 이야기였고요. 국내 회사 배달의 민족 얘기. 이제 좀더 하려고 하는데, 이거 모토로라가 귀환을 한 건가요, 이제? 뭔가 드러내기 시작한 건가요? 아, 이게 사실 이제 모토 X, 모토 G가 원래 얘네 제품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제품이 나왔어요. 근데 가격이 조금 싸게 나와서 그래서 사실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세 개가 나왔어요. 모토 X, 스플레이, 스타일, 모토 G 이렇게 나왔어요. 모토 X가 원래 저희 하나였거든요. 그 모토 X 플레이는 게임폰이라는 개념이에요. 플레이가 들어가니까. 모토 엑스플레이, 모토 G, 그리고 하나가 뭐였었죠? 모토 제가 X 잠깐 좀 스타일. 헷갈렸네요. 아, 모토 스타일, 네. X가, 모토 X가 두 개예요. 그러니까 모토 X가 스타일과 플레이가 있고 G가 있는 건데, 모토 X 플레이는 FHD의 5.5인치인데, 뭐 일단 뭐 일반적인 거랑 비슷해요, 스펙은. 그리고 뭐 이제 해상도 그 2100만화소 카메라를 이제 달고 있고요. 그런데 얘가 배터리가 3600mAh예요. 그러니까 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폰들이 3000mAh 정도 되거든요. 네. 안드로이드 폰들이 2100mAh에서 이제 3000mAh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3600mAh를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게임을 해서, 그러니까 게임 동영상 사진에 이제 최적화하겠다는 얘기죠. 전용이네, 전용 문자. 네, 좀 길게. 물론 이제 다른 기능은 뭐 일반적인 들어가는 거랑 비슷하게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런데 제품을 잘 뽑았어요. 그 무게가 170g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 이 정도면 190g 정도까지 나올 수도 있는데, 꽤나 잘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스타일은 최상위 기종이에요.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것 중에서 최상위 기종인데, 보통은 그 안드로이드 폰이 2000mAh대에서 2000 중반대, 2500 뭐에서 3000mAh 왔다 갔다 하는데, 네네. 얘는 3600mAh가 들어가 있어요. 아, 3600ml. 그러니까 용량이 좀 꽤나 많은 거죠, 일반적인 거가.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제 동영상, 이제 사진, 게임 뭐 이런 거를 할때 이제 좀 최적화된 거라고 볼수 있어요, 이 정도면. 하지만 무게는 170g. 그러니까 좀 가벼운 건 아닌데 그렇다고 아주 무거운 것도 아니에요. 보통은 이 배터리가 많이 들어가면 한 190g 정도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면 꽤잘 뽑은 거고요. 두께도 75mm밖에 안 돼요. 액치깔. 없네요. 75mm가 아니라 10.9mm, 두께가 10.9mm. 그러니까 1cm 정도 되는 거죠. 제일 두꺼운 부분이 아마 그럴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은 이제 노트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QHD고 5.7인치. 그러니까 노트랑 좀 비슷한 스펙이 비슷하죠? 램 3기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노트랑 사실 좀그 비슷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근데 두께는 더 얇아요. 6.1mm. 두께 6mm대요. 그러니까 되게 얇은 거죠. 그 다음에 모토 G가인데 이제 모토 G는 저가형이에요. 항상 모토 G는 저가형이고 HD 해상도에 5인치이고 뭐 6기가밖에 안 되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가격이 문제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스펙이 뭐 좋아서 좋다 말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가격이 그 잠시만요. 예전에도 쌌었죠. 제일 처음 게 모토지가 13만 원 정도에 나오고, 19만 원 정도에 나오고 됐었죠. 네, 모토지가 싼었는데 이제 하이엔드도 5, 60만 원대 이하로 지금 뽑고 있거든요. 싸게 그 중,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렇다고 제가 느꼈냐면은 이 모토로라의 힘이랄 레노버 힘이라는 걸 느꼈어요. 아, 모토로라는 그 지금 확실히 아셔야 되는 게 얘네는 지금 미국 회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죽을 것도 아니고 얘네는 지금 레노버가 먹었어요. 레노버가 우리가 죽은 보는 거죠. 예, 그 모토로라 마크는 여전히 살아있지만 그 안에 디자인도 모토로라 마지막에 나왔던 제품들의 디자인을 그대로 갖고 있지만 속의 영혼은 아닐 수 있다. 영혼은. 그리고 그것이 가격 하락의 요인일 가능성이 많다. 이게 지금 사실 모토로라를 레노버가 먹은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 미국 시장을 타겟팅하는 거거든요. 미국 시장의 모토로라의 인지도는 사실은 신뢰죠, 신뢰. 모토로라라는 브랜드는 원래 미국에서의 강력한 브랜드였고, 사실 그런 거 있잖아요. 먹혀도 사람들이 잘 모르는 거. 그쵸. 예. 그러니까 저 브랜드가 살아있는 한, 뭐 어느 회사 건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어느 나라 건지 잘. 싱크패드네요, 싱크패드. 그렇죠. 싱크패드가 대표적이죠. 싱크패드도 IBM이 눈치, 얼마나 오래됐어요. 나이도 싱크패드로 살아있잖아요. 예, 신뢰죠. 그런, 예, 볼보도 마찬가지고요. 볼보도 중국에서다가. 예, 그렇지만, 볼보는 또그 나라, 그 중국 회사라는 느낌이 없잖아요, 아직도. 사람들이. 얘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레노버가 모토로라라는 껍데기를 쓰고, 디자인과 껍데기를 쓰고, 미국 시장 진출을 타겟팅한 제품으로 하이엔드나 가격을 싸게 만들었다. 근데 얘는 웃기는 게참 이름을 안 바꿨네요. 모토 G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렇죠. 2014년도 버전이 있고 2015년 버전이 있으면 X2나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똑같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냥 그 연도만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넥서스 5 14년 버 넥서스 7이 좀 그렇잖아요. 뭐 우리가 2세대라고 말은 붙이지만 걔네들은 뭐몇년 버전, 몇 년형, 몇 년형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자동차 몇 년형 부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모토지 몇 년형이 나오고 2015년형, 2014년형 이렇게 된 거죠. 우리나라 개념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생각하시는 개념이. 지금도 그 모토 X 우리 얘기할 때 방금 전에 얘기하셨던 거좀 지직거렸어요. 예. 이게 어떤 식으로 일단, 지직거리냐면 말씀 이러면서 좀그 리플레이 되는 게 예. 길어지는 느낌? 네네, 나오네. 그러니까, 어디까지 헷갈리는데. 그 부분 다시 한 번만 마무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2014년 그 얘기 다시 할게요. 예. 근데 얘는 좀 신기한 게, 보통은 2014년도 버전이 나오고 2015년 버전이 나오면 이름을 다른 걸 써야 될것 같은데, 이름을 똑같은 걸 쓰네요, 모토지. 저는 그게 그 우리나라적 사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넥서스만 해도 그래요. 넥서스 7이 우리나라 사람들 2세대 뭐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 걔네들은 제품이 몇 년형으로 부르는 게 많다 이거죠. 아이팟도 사실 좀 그러니까 세대를 걔네가 가르긴 하지만 그러니까 연도로 가는 거죠. 맞죠, 맞죠. 그러니까 모토지 2015년형이 되는 거죠. 넥서스 7은 뭐몇 년형 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들이 그렇잖아요. 자동차들이 그 우리나라는 계속 이름을 바꾸잖아요. 그러네요. 네, 뭐, 예를 들어서, 그, BMW의 유명한 자동차 M3 같은 경우에도, M3지만, 그몇 년형, 몇 년형마다 완전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얘네들도 그렇게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 같은 이름이지만, 그리고 뭐 같은 이름이지만, 그래도 몇 년형에 따라서, 연형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좀, 사고방식의 차이 정도가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모토로라가 지금까지 나온 제품들이 사실은 그렇게 좋은 평을 못 받았어요. 특히 넥서스 6는 욕이란 욕은 다 먹었기 때문에. 넥서스 6가 국내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죠. 카메라 안 좋기로 유명해가지고 욕이란 욕을 다 먹고, 비싸긴 또 오질라 비싸게 나와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는데, 이번에 이 모토로라가 이렇게 나오면서 저도 좀, 그러니까 이게 사실 사람들이 지금 주목을 많이 하진 않거든요, 이 기사를. 네. 근데 되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레노버를 보고 있습니다. 모토로라 보는 게 아니라. 이 도대체 얘네들이 화웨이, 뭐 레노버, 이 샤오미야 뭐 지금 해외에 잘못 나오고 있으니까 좀 네. 차치를 해두더라도 얘네 둘은 사실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되게 강력한 애들, GTE까지 합쳐가지고 얘네들은 지금 거의 뭐 랭킹 안에서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노버가 이 모토로라를 등에 업고 앞으로 뛰어들면 순위는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뭐 모르는 미국의 아저씨들은 그냥 모토로라구나 그러고 사는 거지. 모토로라가 싸게 나왔네? 그러면서 성능은 좋아 그런데 이렇게 되는 거죠. 뭐 얘기 좀더 해보자면, 얘기 나온 김에 구글에서 만든 넥서스요. 네. 모토로에서 나온 건 그렇게 했었는데, 그 올해는 화웨이였었죠. 화웨이 확률이 크던가요, 이게? 화이가 6인치. 네. 그리고 LG 네. 쪽에서 5인치죠. 5인치. 네. 네,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좋은 제품 나오는 걸좀 기대해봐야겠네요. 이게 언제 나오죠? 네. 한 글쎄요. 9월 정도 가을엔 얘기하는 나오겠죠? 거고. 가을엔 나오겠죠. 나 가을 뭐 계속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네. 네. 제가 넥서스 5를 쓰고 있다 보니까. 기사는 9월로 나왔어요. 네, 저를 조사해보다 보니까 화웨이의 넥서스 6 이런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사실 중국 폰들이 많은 수준이 올라오게 됐죠. 특히 얼마 전에 또 포스팅해 주셨던 원플러스. 원플러스 2. 이번에 원플러스 2. 참, 중국 애들 폰 만드는 거 보면 무서워요. 도대체 정확하게 팔아서 뭘 남기는 건지도 모르겠고. 대단한 애들이 앞으로 제 생각은 폰은 지금 저 모토 X 이거 보여주신 것도 보다 보니까 디자인이 예뻐요. 예, 그, 백커버가 되게 예. 다양해요. 특히 에나멀 앞면은 변경할 수가 없잖아요. 백커버. 그렇죠. 앞면은 뭐, 앞면 디자인 어차피 보여주기니까 다 똑같다고 치면은 우리 바꿀 수 있는 건 옆에 깎던지 네. 뒷커버밖에 없는데 G4도 굉장한 혁신이었었죠. 가죽으로 바뀐 게. 네. 근데 이제 중국에서 모토로라에서도 뒷커버로 굉장히 다양한 것들 내놨다 보니까 결국에 뒷커버 디자인에 대한 것들이 좀 앞으로 좌우하지 그렇죠. 않겠느냐라는 생각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예쁘게 만들어도 스마트폰을 보호하기 위해서 케이스를 쓰면 끝장이다. 그렇죠. 다양한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투명 케이스 씌우는 분들이 많더라고, 지프는. 그쵸 그쵸. 그나마 디자인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투명 케이스를 씌우더라고. 그것도 참 아이러니해요. 뭔가를 뒤에다가 이쁘게 제조사들은 만드는데 그렇죠. 소비자들은 케이스 액세서리를 사갖고 씌워버린다. 재밌는 제품 얘기 좀 들었습니다. 모토로라 G, 엑스플레이, 엑스스타일. 저희가 살 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한데요. 네. 혹시라도 주변에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은요, 나중에 저희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궁금하니까. 가격은 지금 비싸긴 합니다만, 분명히 모토 G 같은 경우에 예전에 20만 원대였으니까 그렇죠. 그 정도에 좀 맞춰지지 않을까 싶고요. 한 가지 네. 좋은 점은 점점 국내 시장도 열리고 있기 때문에 이제 삼성이나 다른 쪽에서도 많이 벗어나가셔갖고 여러 가지 다른 폰들을 쓰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 단통법의 힘이죠. 예. 단통법의 힘으로 해외 폰들이 국내에 범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참 웃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예. 진짜 샤오미 폰 사오시는 분 되게 많아요. 국내에 샤오미 폰도 많이 들어오고 뭐 해외 폰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는 시기, 그러니까 주변에 해외 폰 사셨다는 분이 이렇게 많은 시기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의외로다가 내수 시장을 잃어버리게 되는. 참. 뭐 제재가 또 들어갈 수 있겠죠. 네, 오늘 뭐네 가지 주요한 이슈는 정리해봤습니다. 8월, 7월 말에 대한 이슈를 좀 정리하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매미 소리가 들렸었어요. 네. 네, 지금 여름이라서 그렇다라고 하는 거. 네, 시원하게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윈도우 얘기, 구글 얘기, 배달의 민족, 모토로라까지 좀 얘기했습니다. 저희 또 빠지지 않는 코너가 있죠. 크라우드 펀딩. 이번에 좀 재밌는 제품 두 가지 준비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인디고고로 왔습니다. 인디고. 지난번에는 킥스타터였고요. 네. 와디즈도 좀 가봐야 되는데. 예. 국내 클라우드 펀딩이죠. 예, 와디즈도 한번 가봐야 돼. 일단은 요거부터 이제 정리를. 첫 번째 제품은 배터리라이저예요. 배터라이저. 배터라이저. 예,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은 배터리를 수명 끝까지 쓰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라는 게 이제 쓰다 보면은 이 네. 100%까지 소진을 못해요, 원래. 그렇죠. 약간 맞는 듯하게 해서 이제, 왜냐면 이제 전류가 적게 나오는 타이밍이 되면 이제 그 정도에서 끊어주거든요, 보통. 왜냐면 기계가 돌아갈 수 있는 최적 그 전력량이기 때문에, 뭐 건전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건전지 위에다 뭘 씌우면, 이 배터리 수명 끝까지 쓸수 있게 해준다는 배터리의 재밌네. 뭐랄까, 장갑? 그러니까 배터리 껍데기? 배터리에다 끼우는 거예요, 하여튼. 일반 네. 건전지나 AA 스타일 건전지나 뭐 이런 거는 이제 끼우는 거고요. 뭐, 일단은 동영상이나 이런 거를 봐서는 이제, 잘 된다고 이제 자기들은 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뭐, 신뢰할 수 있다고 이제 스스로는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제 스타일은 AAA, 그다음에 C 타입 두꺼운 거, 그 D 타입 더 두꺼운 거, 뭐 이런 타입도 이제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그래서, 분들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저희가 배터리 해가지고 그 샤오미 배터리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아, 돼요. 그런 거 아니에요. 건전지, 그냥 건전지. 건전지. 예, 일반 정확히 건전지. 말씀드렸어요. AAA. AA 건전지, AAA 예. 건전지, 뭐 이런 그 거죠. 각자 하나에다가 굉장히 얇은 배터리, 이게 이름도 어렵네요. 배터리 이거? 배터라이저, 배터라이저. 그거를 씌운다는 느낌이에요. 예. 씌우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보시면 딱, 씌웠네? 막 이렇게. 그런데 이 펀딩한 사람이 3,000명이 넘어요. 아직도 24일 남았는데, 네. 580% 달성을 했고요. 3만 불이 원래 목표였는데, 지금 17만 불을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계속 늘리고 있다, 뭔가. 일단은 지금 보면은 그 세트가, 얼리버드 세트가 20불부터 시작해요. AA 버전 세트가. 네. 8개 들어있는. 8개 들어있는 AA가 20불, AAA가 20불.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가격이 돼 있어요.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싼 것 같진 않아요. 사실 이게 진짜 사실이라면. 네. 사실이라면 절대 사실이라면. 비싼 거 아니고요. 예. 배터리 수명 끝까지 쓰게 해준다는데. 버리는 배터리를 최소한 줄여준대. 뭐 배터리 라이프가 뭐 8배가 증가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8배 증가 좀 불안 것 같고. 그래도 좀두 배만 늘려줘도 아니면은 뭐 며칠만 더 쓰게 해줘도 상당히 효과는 있다고 봐요. 예. 그래서 24일 현재 남은 상태에서 11월 배송입니다. 얼마 남았어요? 예, 11월 배송이고요. 제품은 뭐 거진 만든 것 같은데, 사실은 결과물을 잘 모르겠다. 실제 내 고개에다 꽂았을 때 진짜 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펀딩한 사람은 정말 많다. 아니, 그것보다 이거 어떻게 알지?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 리모컨에다가 보통 배터리 2개 들어가잖아요. 예. 두 개로 갖다 배터리 세이브를 해서 넣어놨어요. 예. 근데 이게 원래 내가 쓰던 것보다 수명이 길어졌는지 어떻게 할까요? 모르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어, 그냥 이거. 체감적으로, 전보다 오래 쓴것 같아. 이렇게 느끼면 이제 오래 쓴 거죠. 이거 생각 안 하잖아요, 보통. 그렇죠. 되게 그런 신기해. 데 써보면 되겠죠. 이제 좀 배터리 많이 쓰는 자동차라든지. 네. 그러니까 그 모형 자동차 이런 거 배터리 엄청 소모하잖아요. 이거 오래 못 맞아요. 써요. 그런 것들은 오래 못 써요. 그런 거에다 예, 꽂으면. 아시카 그런 것들. 아시카 이런 거에다가 그런 데서 한번 박아보면 되죠. 그러면 진짜 오래 가는지 안 가는지 알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또 따져보면 이돈 줄 바에야 우리 이제 충전하는 배터리 예. 그걸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갑자기 들긴 합니다. 뭐 느끼시는 분들 마음이고요. 여기는 뭐 8배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예, 8배라고. 그러니까 8배 못 믿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 엄청난 건데 정도까지는. 8배면은. 전기를 만들어내는 것도 아니고 안에서. 예, 뭐 정말 그렇습니다. 신기한 제품이 많군요. 근데 이 제품이 사실 펀딩 시장 꽤 오래전부터 했어요. 네. 오래전부터 했고, 근데 계속 살아있어요, 지금 아직도. 놀랍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품은 키젤이라는 제품입니다. 키젤. 네, 키젤. 예, 여기 이제 영어로 뭐라고 써있냐면요. Online Freedom for Every Device, Everywhere예요. 에그 같은 거예요, 이게 일종의. 네. 근데 문제는 얘가 VPN이 된 에그다. 그냥 VPN인 거예요. 그러니까 휴대용 VPN 기기인 거예요. 아예. 그래서 월 구독 서비스가 있어요. 월 구독 60불에 구독 서비스가 있고, 기계는 89불. 혹시라도 저희 방송에 뭐 IT 좋아하시는 분이 많이 듣긴 하지만 VPN이 되면은 뭐가 좋은지 잠깐 얘기해 줄수 있으세요? 일단 그 우리나라에서 사이트들 열심히 다니시는데 조금 묘한 사이트를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파러딩딩한 화면에 이제 뜨는 게 있어요. warning 궁금하셔도 warnings.wor.kr이라고 쳐보시면은 경고 화면이 하나 뜹니다. 그래서 뭐 이 사이트는 접근을 하지 못하는 사이트다, 이런 사이트들 이제 그런 게 나오거든요. 뭐 건전하지 못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나오고서 이제 들어간 사이트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온갖 것들이 다 막혀있죠. 뭐 페이스북도 그렇죠. 막혀있잖아요. 예, 그런 것도 막혀있고 많은 것들이 막혀있어요. 근데 그거를 뚫는 방법 중에 하나가 VPN으로 우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랄까, 망에 나의 IP를 다른 IP로 알려주는 거예요. 외부의 다른 국가의 IP로 알려줘서 통과를 시키는 거죠. 예, 그런 우회를 하게 하는 방법인데, 보통 그것 때문에 PC에 프로그램을 깔아요. VPN 프로그램들을 깔아요. 맞아요. 제가 팟캐스트에서 소개했던 것 중에서는 이제 젠메이트라고 그 파이어폭스나 크롬에서 쓰는 그런 이제 확장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써도 이제 우회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할 때마다 브라우저 켜서 우회하고, 그리고 그 PC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우회가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구글 뮤직 이런 거는 이제 물론 이제 폰에서 우회를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우회해야 될게 은근히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애플의 뮤직을 쓸 때도 우회를 해야 된다, 제대로 쓰려면. 뭐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구글 뮤직도 제대로 쓰려면 우회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우회에 대한 조건이 있는데, 이런 이 하나만 있으면 우회는 다할수 있다. 아하. 조금 위험한 기계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얘네가 그 정보를 퍼갈 수도 있어요. 이 서비스라는 애들이. 하지만 중국 같은 그런 온갖 것이 다 막혀서 갈데 없는 곳, 이런 그렇죠. 곳에 계신 분들은 정말 메리트 있겠다. 혹은 출장 갈때 들고 다닐 만하 있군요. 예. 그러니까 이제 얘를 어떻게 쓰냐면요, 그 네트워크, 와이파이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키젤을 가지고 그 와이파이 네트워크에 붙여요. 그러면 얘가 공유기가 되는 거예요. 와이파이 공유기가. 그러면 내 PC나 폰이나 이걸 가지고 이제 키젤에 붙어서 이제 인터넷을 쓰는 거거든요. 아, 좋네요. 그런데 그게 다 우회해서 나간답니다. 그냥 이미 기계상에서 다 우회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얘가 알아서. 자기가 알아서 우회를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또 사실 첫 이제 번영 얼마 생각이 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은근 땡기네. 좋은 점 저도 기억인데요. 예를 들어서 해외에 나가면은 해외에서 국내 서비스를 못 써요. 예를 들어서 비트 이런 거못 쓰거든요. 해외 나가면 국내에서는 해외 스포티파이를 못 써요. 다 저작권 이슈거든요. 그래서 얘가 있으면 그냥 우회하면 되네. 된다. 그죠.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12월 배송이고요, 얘는. 확 와닿네요. 우리는? 온라인 프리덤 포 에브리 디바이스 에브리웨어. 네, 그렇죠. 그러니까 21일 남았습니다. 오늘 나온 애들은 다 시간이 넉넉해요. 200% 넘게 펀딩이 됐고요, 이미. 뭐 펀딩은 이미 성공을 한 상태입니다. 이게 참 제품을 이렇게 소개하다가 나도 질러볼까 이렇게 하는 제품 별로 없거든요. 이제 살짝 고민하고 있는데 좀더 고민해 볼게요. 내가 그렇게 우회할 일이 많나? 아, 재밌는 제품 두 가지 얘기 좀 들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제품은, 글쎄,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전 감동했었던 게, 세이버? 배터리, 아이고. 배터라이저. 아, 어렵다. 배터라이저에 배터라이저.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사이트 보시면은요, 중간에 네킨 한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킨인지, 아니면은 무슨 종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면 어떨까라는 스케치했던 모습인 것 같아요. 모든 아이디어가 거기에서부터 확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게 그렇죠.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고요. 뭐 쓸모없는 제품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런 제품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들. 두 번째 봤었던 제품 같은 경우에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것 같고, 역시 그런 것들을 원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VPN을 우회할 수 있는 거라든지, 어디선지 인터넷을 쓸수 있는 제품들이 나오게 된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제품이었습니다. 키젤은 이게 관심을 가지시는 국내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어요. 왜냐면 그 최근에 그모 정부 부처에서 이제 저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이 제품이 은근 관심을 많이 사더라고요. 다음번에 정보보안 전문가분 한분 모시고서 우리 우회에서 살아남는 방법 이런 거 한번 네, 암호 특집으로 카카오톡 암호 걸기 이런 거. 꽤 예. 재밌겠는데요? 모르시는 분이 한번 더 워낙 많다 보실까요? 그래도. 그걸 한번 더 보실까요? 아, 좋죠. 예, 조금 그렇게 되고. 한번 문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면 진짜 백신 회사 대표님 한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예. 예. 예, 그분 모시고서 그것도 저희가 못 알아들을까 재밌겠네요. 봐 걱정되긴 하는데, 두 분을 다 모셔도 재밌겠네요.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재밌는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굳이 뭐 투자하지 않으시더라도, 본인이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라면, 이런 데 언제든지 상품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는 거, 혹은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필요할 때, 이런 제품들을 보는 것도 꽤 재밌는 일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벌써 8월 초가 됐습니다. 휴가 갔다 오신 분들 많으실 것 같고요. 아니면 이제 한참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지난주하고 이번 주, 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휴가 계획을 잡아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습니다. 휴가 중에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그 운전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지방 강의를 가다 보면, 내일도 내려가는데요. 가다 네. 보면 팟캐스트만 한게 없어요, 또. 그렇죠. 게다가 팟캐스트 스트리밍으로 들으면 데이터 많이 나가니까 이럴 때는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렇죠. 팟빵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폰에서 받으시고 난 다음에 저희 디지털 히어로즈 1시간 반 정도 되는 방송들이 있으니까 그거 다운받으면서 가면서 들으시면 금방 목적지에 도착하죠. 그 아이튠즈는 그냥 다운로드를 하죠, 지가. 다운받으셔야 돼요. 아, 다운받아야 되나요, 예, 이거는? 구독을 해놓더라도 구독했을 네. 경우에 피드만 알려주고 새롭게 이런 것들이 있다. 대신에 차이점은 팟빵 같은 경우에는 잘돼 있는 게 제가 다운받은 리스트는 히스토리라는 쪽에 들어가게 되면 다 다운로드 받은 목록만 볼수 있는데, 그렇죠. 아이튠즈 팟캐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 구분이 좀 없이 본인이 보고서 그 구름 모양의 아이콘이 사라졌으면 이건 내 스마트폰에 다운로드가 된 에피소드구나 라고 생각하고서 받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어려우시면은 저희가 오프라인 데이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때 꼭 한번 와주시고요. 휴가철 예, 물놀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재밌는 이야기들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Yeah. 들리는 히어로즈는 페이스북에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한글로 디지털 히어로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아니라 다른 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조금은 불편하시더라도 DIGITALHERO로 검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은 네이버에서 디지털 히어로즈를 검색하셔도 저희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IT 제품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연이 있으시거나 리뷰를 원하시는 제품, 좀더 심도 있게 IT와 관련된 내용들을 알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요. 디지털 히어로즈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세요. DIGITALHEROZ입니다. 디지털 히어로즈 골뱅이 gmail.com으로 메일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 즐겁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